네, 안녕하십니까. 우티토크. 작업 치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여 보자. 어차피 익명인데 직설적으로 얘기하셔야지. 돌려 얘기하셔. 내가 작업 치료사라는 얘기를 할까 말까. 그런 생각 한 적 있었어요. 보면은 그냥 강아지 훈련하는 거랑 비슷 똑같은 거 아닌가. 뭐 작업 치료사 둘이 결혼을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. 한 시간이요? 8,000원은 아닌 걸로 알고, 몇만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. 어느 분야든 지금 자기 분야가 호시절이라고 하는 분야 전혀 없어요. 의사,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싹 다. 이 방송 나가면은 의사생들도 들을까요? 내가 월급 날 보고 살지, 내가 환자 얼굴 보고 사냐,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나? 차라리 막노동을 해도 이거보다 많이 받는데.